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골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 제재 결의를 조작해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보스지 통신, 이즈비스지아를 비롯한 언론들과 베네수엘라의 데일레스루 텔레비전 방송, 이란의 프레소 텔레비전 방송, 웬남신문 련전, 이탈리아의 안사통신, 스위스신문 스위스인포, 일본의 마이니치신봉 NHK방송, 중국 홍콩의 대공보, 명보, 봉황이송 텔레비전 방송이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다 등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전했습니다.